universe 공존 내 지금 parallel world 모든 존재가 의미를 가져 part of my heart 우린 공감해 언어를 써 체온을 나눠줘 결국 선한 의지만의 가치를 추구해 견해졌음들은 난 휘둘리거나 당하지 않아 왜 꼭이 돼버려 또다 시작됐어 변해갈란 너란 날 고립시켜 안 못 보게 어째 욕망에 일그러져버리던 알고리듬들이 존재를 무기로 파괴로 집어삼켜 Yeah.